Mer mamma hevola go oh hasimanna har su opsatta go yongile koma hevola go yeah oh fame oh hevola go we got rebel run the home. LTE로 갈아타면 그건 해볼라고 해볼라고 너랑 하트 주고 라스트 밤 뭐 좀 해볼라고 해볼라고 숨을 마시던 그 녀석 흙이 쌓인 모습 검은 그건 해볼라고 해볼라고 어떻게든 해볼라고 Scones, scones, scones 쿵쿵 따리 쿵쿵 따나 해볼라고 해볼라고 해볼라고 해 이거론 베개 그 녀석 라텍스로 바꿔보면 그건 해볼라고 해볼라고 멀쩡하던 그 녀석 갑자기 매의 눈 하면 you know 해볼라고 해볼라고 해볼라고 Everything I want is in the world 음악의 완성은 누구 형 요 던전 One plus one Young plus down 하나 하면 히트라면 하 힙합 소요 위는 무언 더든 보면 허우 허우 허우 다 같이 따라 불러 해볼라고 One plus one Young plus down 너와 내가 하나 돼야 say 힙합 Wait a minute 흉도 위가 랩을 한다 home Rebel Honda 안 끝났다 춤도 있다 랩이 있다 시작한다 좀 더 있다 춤이 있다 춤출게요 Lago.